순간의 긴 꿈처럼 어제의 바람처럼 어느새 또 찾아온 너의 기억.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진심만으로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너와 나.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리움에 지쳐도 그저 침묵만으로 난 나를 지키네. 어떤 이유로도 모자란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닿을 수 없는